느끼해 lollipop 아름다운 목소리도 Like 눈이 that. 부셔 넌 까만 밤의 별 다른 건 안 보여 난 너의 것 너도 내 맘과 같아 Go just tell me now 느끼해 lollipop 아름다운 목소리로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만약에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It's amazing, my baby. 작은 표정, 네 슬픔은 내는 너와 너의 매력에 난 베이징, my lady. Oh, 아직 모르겠다고 말하긴 늦었어. Oh, 난 한마디면 돼. Say you love me, love me, love me, love me, love me.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. So, I wanna be with you. I wanna be with you. You're the only one. Love me, love me.